비즈니스 인사이더의 작년 10월 달 기사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아실 겁니다. 빅터 프랭클이라고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3년간을 버틴 게 아니라 이겨서 나온 분입니다. 그분의 책이 Man's Search for Meaning인데 1991년도에 보니까 미국 의회하고요. 북 오브 더 마스 클럽이 있습니다. 거기서 미국 전체에 가장 많이 영향을 준 10권의 책 중에 하나로 꼽았습니다. 이분이 얘기하고 이분의 또 얘기가 연관돼서 그걸 연구한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The meaning of life. 그죠? Meaning of life. 그리고 the pursuit of happiness.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Meaning of life를 쫓는 사람들, 삶의 의미를 쫓는 사람들은 주는 사람들이에요. Giver라는 거예요. Giver. 준다는 거예요. 근데 the pursuit of happiness. 행복을 쫓는 사람은요, 받는 사람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이건 그분 혼자만 얘기 아니라 전문가들 전체 여태까지 1946년도에 그 책이 쓰여진 지금까지 그 연구를 종합해서 요약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의미를 쫓는 사람이 있죠. The meaning of life를 쫓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힘들더라도 넘어간다. 고통을 받아도 넘어갑니다. 주려고 하는 사람이라서. 근데 the pursuit of happiness, 자기의 행복만을 쫓는 사람은요, 이게 self-centered 사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그 이분이 빅터 프랭클이 강제 수용소에서 두 사람이 자살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두 사람이 뭐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죠?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죽음 자체예요. 주위가 온통 죽음밖에 없어요.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상담을 해보니까 아직도 뭔가 기대할 것이 있다라는 걸 찾아주니까요. 살아간다. 아직도 기도할 게. 한 사람은 뭐였냐면 아주 그 아이가 있었단 아이가. 그 아이 때문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또 한 사람은 과학자였는데 그 책을 시리즈로 써야 된다는 그 목표가 있으니까 또 살 의미를 거기서 찾아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는요, 통계적으로 99%가 다 죽음의 공포 때문에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요. 더 살고 싶지 않아요. 살고 싶지 않아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내가 무슨 행복을 쫓을 일도 없어요. 근데 빅터 프랭클 이분 얘기를 들어보면요. 거기서도 삶의 의미를 찾은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라는 것은 우리를 아주 경직시켜버립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지만 두려움의 마음을 탁 치면요. 뭘 해야 할지 몰라요. 혼비백산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 아무리 평소에 강한 사람인 것 같아도 아무리 평소에 그분이 삶을 부지런히 열심히 산다 그래도 그거 치면요. 그냥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뭘 해야 할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바다를 건너가다 큰 광풍을 만나게 되죠. 갈릴리 동편에 가서 쉬시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인생이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긴 것 같지만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보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짧은 그 기간 동안 일생 여기서 살면서 저편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편으로 간다. 어딥니까? 영원히 사는 천국으로 가게 되죠. 아, 근데 뭐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은 주무시는데 큰일이 난 거예요. 큰 풍랑이 갑자기 일어난 거예요. 예고편 없이 일어난 거죠. 미국도 토네이도 때문에 가끔 사람들이 많은 것도 잃고 두려움도 당하고, 여기 우리 지역은 감사하게도 그건 없지만, 토네이도가 왜 무섭고 어렵습니까? 갑자기 일어나버립니다. 어디서 언제 그렇게 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에 이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이런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마음에 두려움이 먼저 생겨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이거 왜 무서워하느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바람을 쌓아본 적도 없고 경험도 없고 갈릴리 바다를 알지만은 이건 처음 있는 그런 경험입니다. 예고하지 않은 그런 풍랑, 그런 풍랑을 경험한 경우에는 죽을 같은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순식간에 찾아버려요. 우리에게도 전혀 예고치 않은 그런 풍랑이 다가올 때 당황합니다. 뭐 언제 무슨 일이 어디서 터지는지 몰라요. 상상도 안 하는 일이 터져버립니다. 먼저 마음의 풍랑이 먼저 일어나죠. 마음의 풍랑이 먼저 일어나요. 어떤 거는 그냥 마음만 치고 그냥 탁 또 지나가 버리지만, 이거는 반드시 지나가는 줄 믿습니다. 지나가요. 갈릴리 바다는 그런 특징이 있다 그러죠. 찬물이 헬몬산에서 내려오면 따뜻한 갈릴리 바다 물하고 만나게 돼서 갑자기 풍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 공기하고 동공이 갑자기 만나기 때문에 예측 못하는 그런 파도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짧은 것 같지만 우리는 긴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갑자기 풍랑이 일어납니다. 예고치 않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먼저 뭘 못 봤습니까? 풍랑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못 봤어요. 계산이 틀렸어요. 나치 강제 수용소의 그 죽음의 공포하고 공포를 비교해서 계산해 볼 때 뭐 어떻습니까? 소망이 없죠. 계산해 보면 소망이 없어요. 현실과 계산하면 소망이 없어요. 오늘 본문도 보면 아주 단순하고 아주 당연한 장면을 보게 되죠. 뭘 합니까? 우리가 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다 하는 일이 그래요. 자신들의 능력과 풍랑의 세기를 비교해 봐요. 물 위 아닙니까? 마음대로 조정할 수도 없는데 비교해. 우리도 순간적으로 어떤 일이 올 때 그런 일들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내가 뒤에서 해줄 수 있는 일이 뭔가 이렇게 봐서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이너스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에 쌓이게 되죠. 두려움에 쌓이게 돼요. 근데 뭘 못 봤다고?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몰라 못 봤어요. 거기다 플러스를 안 했어요. 그걸 플러스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계산에 못 넣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풍랑이 올 때 아주 그냥 풍랑에 푹 빠져서, 그 두려움에 푹 빠져서 계산에 안 넣었죠. 순간에 본능적으로 계산에 안 넣습니다. 순간에요. 한번 작년까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들이 왔을 때 순간에 10초 안에 주여 도와줘 그런 마음이었었나, 아니면 순간적으로 주님이 함께하는 것을 기억을 할 수 있었는가. 우리도 잊어버려요. 하나님 아버지를 계산에 넣지를 않아요. 예수님께서 성령님 항상 함께 계시는 것도 계산에 넣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강보다는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엄습하게 돼요. 두려움을 먼저 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두려움이 먼저 보여요. 그리고 계산해 놨을 때 마이너스밖에 안 나와요.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그거하고 현실하고 했을 때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죠. 그런 마이너스가 어디 있겠어요? 소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겁니다. 제들의 행동 예를 보여줍니다.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24절에 죽겠나이다. 우리 죽게 됐다는 거예요. 죽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이 풍랑이 오고 어떻게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뭐 내 힘으로도 할 수 없고 내 지혜로도 할 수 없고 뭘로도 할 수 없는 그런 게 왔을 때 주님 제가 죽게 되었는데 저를 돌보지 않으시고 왜 주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잠잠합니까? 내 일이 이렇게 널려 있는데 욥기서의 전체 주제가 그렇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과연 나를 케어하시는가 이거예요. 그럼 나를 정말 케어하신다면 케어하시는 분이 능력이 없는가? 어떤 능력이 없어요? 나한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방어하고 보호할 만한 능력이 없느냐? 그게 가장 큰 두 가지 퀘션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순식간에 마음에 두려움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그 자체에서 완전히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까맣게 순식간에 잊어버립니다. 우리의 본능입니다. 시편 44편 23절 24절 이것도 이건 내추럴한 본능이에요. 아주 자연스러운 본능이에요. 시편 저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깨소서 어째 주무시나이까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겠어요. 주무시나이까 내가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왜 주무시는 것처럼 잠잠하시나이까 우리를 영영히 버리지 마소서 막 버린 것 같아 그런 시절들을 겪습니다. 우리만 겪는 게 아니라 성경인물들이 다 겪었단 얘기. 어째 주의 얼굴을 가리우시고 우리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이건 아주 그냥 피 끓는 고백이에요. 이것도 피 끓는 고백이에요. 근데 어떤 상태를 가지고 이런 기도를 했을까? 대체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기도하나? 25절 26절 보면요. 우리 영혼은 진토에 굽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그래서 비유로 얘기한 거지만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심을 인하여 우리를 구속하소서 그럽니다. 몸이 땅에 붙다는 무슨 얘기입니까? 일어날 기력이 없다는 거예요. 일어날 기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뭐 영적으로 아주 그냥 기력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죽게 될 정도로 힘든 얘기죠. 살아갈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뭐 나치 캠프 뭐 저리 가라죠. 완전히 그냥 다 죽게 됐는데 아 하나님은 그냥 조용하시단 말이에요. 하나님 조용하세요. 이런 것도 있습니까? 바로 뭐 작년까지 얘기할 것도 없고 바로 어제까지 그런 일들이 나에게 다가왔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어떤 반응을 보였냐. 하나님께 반응을 보이는 거지. 뭐 사람들한테 보이는 게 뭐가 있겠어. 어떤 반응을 보이는 거지. 시편 또 121편 4절에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나이까 그랬잖아요. 그죠? 44편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요한에서 내가 이런 말 했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내게 향하신 그 크신 뜻을 이루기까지는 나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요 안 죽는다.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거는 이해할 수 없고 어떤 거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배 안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죽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죽을 일이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사느냐, 어떤 습관을 들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오늘 본 말씀을 보여줍니다. 순간적인 거예요. 순간적인 거예요. 그죠? 갑자기 광풍 불고, 갑자기 막 물 들어오고, 순간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습관이 되어야 될 것인가 아주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어요. 순간적으로 일이 닥치더라도 내 마음이 뭘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할 것인가? 내 생각이 뭘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할 것인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어떤 목사님이 하신 적이 있는데, 뭘 돌불에 딱 걸려 넘어지려도, 오, 지어, 그래야지. 아, 아빠, 오, 엄마,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지금 어디 가 있냐? 훈련이 되어 있는 훈련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다 내가 몇 년도에 태어나고 싶어. 나 그날 태어날게요. 그러고 나오신 분이 어디 있어요? 그죠? 나오신 것도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고, 불러드리실 때도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엘리야라는 선자도 하늘로 들림을 받았다 그러죠? 이 땅에서 그냥 끝나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 만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21장에 젊어서 너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오는 것에 다녔거니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녔거니와 그죠?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왜 팔을 벌립니까? 내게 띠띠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그렇게 얘기하세요. 원치 아니에. 그렇지만 간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원치 않았지만 갔잖아요. 그죠? 주님 때문에 갔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그랬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사진 찍혀서 이렇게 확인된 게 아니지만 64년도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우리가 확실하다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 말씀을 보면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 것이냐,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 것이냐, 어떻게 말을 해야 할 것이냐,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 것이냐,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 것이냐.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아주 그냥 확연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연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말씀으로 믿음으로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제자들을 통해서 이 풍랑의 제자들처럼 엄청난 풍랑이 전혀 예고하지 않고 나에게 닥칠 때에 이거는 내 지식으로도 안 됩니다. 전문가들의 지식으로도 안 됩니다. 지금까지 내 경험으로도 안 됩니다. 모든 분의 전문가들이 다 모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풍랑만 보는 거지 하나님은 보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걸 깨버리고 하나님이 보이도록 올 한해 그렇게 말씀으로 훈련된 저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능력은 어찌할 도리가 없는 그런 큰 풍랑들이에요.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런 공포는요 죽음을 생각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뚫고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뚫고 하나님을 봐야 돼요. 죽음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을 보면 사망은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이긴다는 거예요. 사망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죽음은 이긴다는 거예요. 누구한테나 이긴다는 거예요. 뭘로 이깁니까? 공포를 주면서 이긴다니. 그래도 죽기 때문에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망아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쏘는 거는 the sting of death입니다. 이게 막 쏜다는 거예요. 마음을 막 찔러버린다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 마음을 쏘면서 마음을 콱콱 아프게 해버리면 공포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에 걷는 율법이라 그랬습니다. 죽음의 공포는, 죽음의 공포를 이기는 것은 죄를 해결한 데서 일단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사도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길 방법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길 수 있게 하는, 이제 이김을 준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사망의 공포와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뭐가 앞에 걸치는 게 뭐가 있냐.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그랬어. 알미니.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흔히 하는 실수를 또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무슨 실수냐? 계산을 넣지 못하는 게 있어요. 뭘 계산에 못 넣느냐? 예수님의 말씀. 우리도 똑같은 실수를 하는 순간적으로 그냥 공포, 풍랑, 죽음 이런 것만 보이지, 그런 것만 계산을 넣지 하나님 말씀은 계산에 안 넣습니다. 22절에 왜 내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했으면 건너가면 되는 것이지. 누가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건너가자 그랬어요. 제자들이 회의해가지고 아니 예수님 건너가십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꾸짖으신 거예요. 내 말을 믿지 못하고 뭐가 그렇게 불안해하냐 꾸짖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건너가자 했으면 건너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미 계획을 만든, 예수님의 계획을 얘기하죠. 건너가자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도요, 건너가자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편에 갈 때까지 건너가자 하는, 이미 약속을 하신 거예요. 같이 건너가자는 같이. 예수님이 성령님을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함께 가는 중이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내가 인정을 하고, 고백도 하고, 그럴 때는 저는 그렇게 고백하라고 추천합니다. 감이 안 오면, 하나님, 감은 안 오지만 믿고 싶습니다. 어떻게든 도와주, 이런 기도도 우리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냐, 이거예요. 내가 말한 것에 대한 믿음이 없냐, 이거예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이 있느냐, 이게. 예수님 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이 날 위해 그렇게 정말 사랑하신 것을 내가 믿느냐?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믿는다면 그걸 고백해본 적이 있느냐? 두 번째 질문을 또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 사랑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랑해 주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얼마나 자주 해봤냐. 생각 속에서만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러지 말고. 그 다음에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우리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냐.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 말씀이 있는 성경이 있는데, 성경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경 말씀을 주셨는데, 사랑의 표적인데, 그게 사랑의 증표인데,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질 못해요. 그럼 우리는 한번 생각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좀 보고 있느냐 하는 얘기.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하는 얘기. 저를 포함해서 하는 얘기. 하나님을 성경이 얘기하는,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하는 얘기. 우리도 하나님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살고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 회개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400년의 그 생명의 기간을 주신다 해도요, 하나님 사랑을 다 알지 못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신학대학원에서도. 하나님 사랑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해. 저도 뭐 너무 조금밖에 모르는 것 같아. 아주 조금밖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과연 믿느냐 하면 질문을 스스로 이렇게 각자에게 우리 모두 그렇게 한번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는다면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틀릴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분명히 틀릴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인격적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이시니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으로 대할 수 있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대할 때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그걸 잘한다는 얘기 아니면 저도 숙제예요. 어떻게 하면 그게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얘기를 잘 보십시오. 제자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아니 여보게 말이야 아까 예수님이 그거 얘기하지 않으셨냐고 예수님이 건너가자고 했으면 건너가는 거지 뭐 말이 많아. 한 명도 그런 게 없어요. 그게 저 여러분의 똑같은 모습이에요. 저 여러분도 똑같이 아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그걸 뭐 그렇게 그러시냐고.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을 지배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마음을 지배해야 되는데 뭘 지배합니까? 말씀은 어디 간지 그냥 증발해서 사라져버렸어요. 풍랑만이 눈에 보입니다. 풍랑만이 눈에 보여요. 풍랑이 주는 공포와 두려움만 마음을 지배합니다. 나에게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 때문에 주는 걱정, 염려, 근심, 고통이 나를 지배합니다. 전 그래서 가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럽니다. 걱정, 염려, 근심, 고통이 좀 예배 중에 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그게 지배하고 있으면요. 예배 드려도 그게 좀 약해요. 약해. 약해. 그러니까 그러시죠. 예수님. 나 이것지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 있었어도 될 것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만 있었어도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풍랑이 일어났을 때 뭘 상기시키냐는 거예요. 그 얘기를 우리에게 오늘 해주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산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어려운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면역이 없습니다. 저는 불교 신자였다가 예수를 믿었을 때는 그냥 뭐 여러 가지 다 면제를 해주시는 줄 알았어요. 다 면제해 주시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똑같더라고. 똑같아. 똑같아. 똑같아. 이제 곧 봄이 되면 싹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문가들이 뭐라 합니까? 3만여 개의 상처를 입고 올라온다는 거예요. 올라오니까 싹이 올라오는데. 전문가들 얘기예요. 싹 하나 올라온데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안 그럴까요? 아니 나는 뭐 3만 개, 10만 개의 상처를 입고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그럴지 모르겠어요. 세어봤는지 안 세어봤는지 모르지만 부딪히고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그죠? 우리 인생도 부딪히잖아요. 이리 부딪혀서 상처받고 저리 부딪혀서 상처받고 그렇지만 그런 과정 중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 혼자 부딪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딪힐 때 오늘 이 사건을 통해 볼 때는 뭘 기억해야 되느냐. 한 말씀이라도 좋아요. 한 말씀이라도. 뭘 기억해야 되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을 기억하시든지 시편 1편을 기억하시든지 아니면 주기도문을 기억하시든지 그러면서 그걸 그 연결 끈을 통해서 주님에게로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끈을 붙잡으면 끈을 붙잡아야 돼.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건 아주 그냥 전 필수라고 생각해요. 너무 사는 게 힘드니까 꼭 좀 그거 좀 기억해 줘. 주님의 사랑을 먼저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이의 말씀을 좀 기억해야 된다는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시편 46편 1절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피난처라는 거예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작은 도움이 아니에요. 이건 큰 도움이에요.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뭐 이건 뭐 지진이 일어났든지 어쩐지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져버린 이건 뭐 도심한 얘기죠. 그런 거 본 적 있습니까? 산이 그냥 막 바다에 빠져버렸대요.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듯이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왜? 우리 피난처심을 기억하니까. 우리는 뭘 기억합니까? 피난처시라는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이고 어떤 분 그러셨습니다. 내가 죽게 되는데 무슨 하나님 말씀을 기억합니까? 내가 죽게 되었는데. 그러나 오늘 바로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은요. 뭡니까?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저편으로 건너가자. 건너가자.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못 느껴도 말씀을 붙잡겠다는 거예요. 날 사랑하신 분은 그 말씀을 내가 붙잡겠다는 거예요. 못 느껴도 말씀이 다 느껴지는 건 아닙니다. 절대 안 느껴져요. 내가 정말 신뢰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만이 항상 내가 느껴집니까? 그래서 그 말을 믿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친구를 신뢰하니까 내가 누구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그 친구는 내가 정말 신뢰한다. 그 말을 신뢰한다 그러면 느껴져서 그를 신뢰합니까? 그 친구를 신뢰하니까 그 친구 말을 신뢰하는 거죠. 내가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내가 말을 신뢰하는 것이지 말을 받나 느껴지는 게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여기에 착각들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꼭 느껴져야 되는 줄 알아요. 말씀이 나를 뭐 감동시켜야 되는 줄 알아요. 물론 그런 때도 있어요. 근데 말씀은 상당히 객관적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상당히 객관적이에요. 진리의 말씀. 풍랑이 올 때 말씀을 항상 계산해 넣으시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뭡니까? 그래도 기도는 들어가 있었어요. 제자들. 기도는 들어가 있었어요. 기도. 정신이 하나도 없었지만은 뭡니까? 주무시고 계시다고 생각하는 예수님을 깨웠단 말이에요. 깨웠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뭔지 모르고 막 방황하고 아직 예수님 뭔지도 누군지도 모르고 방황하고 네? 성령님이 뭔지도 방황하고 그런 상태란 얘기예요. 그치만 막 깨웠어요. 우리도 위기의 순간이 온다 그러면 정신이 아무리 없을 때라도 예? 하나님 말씀을 몽창 다 까먹었다고 우리가 할지라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면 열대가 내게 보이리라. 주여라도 그냥 소리를 질러야 돼요. 이런 면에서는 믿음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복잡한 게 절대 아니에요. 내가 뭘 성경을 몰라서 못 믿는다는 건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의 사랑만 알면 거기서부터 얼마든지 신앙생활 잘 해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내가 소망하지 않는 길로 인도하시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억울해할 거 없어요. 시간 지나보면요. 하나님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었다. 시간 지나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때 당신은 억울하고 뭔 속이 답답하고 왜 하나님 이러십니까? 십여 말씀처럼 주무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그랬다가 나중에 보면 정말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맞더라는 큰 풍랑이 일어나도 기도를 계산해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항상 계산해 넣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이거 뭐 희한한 게 희한한 거. 저는 기도는 의무요 권리이자 축복이라고. 너무 의무자만 생각하지 마시고 권리요 축복이에요. 이거 아무나 기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냥 공기처럼 산소처럼 그냥 우리가 마음 놓고 저 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데 아무나 기도하게 안 돼 있어요. 누가 아무나 기도합니까? 권리가 있는 사람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축복이에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24시간 기도해도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니까. 근데 우리가 1분만 기도해도 들어준 그런 하나님. 1분만 기도를 해도 충심으로 기도를 한다면 우리는 죄의 틀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율법의 틀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어요. 자유하게 해주셨어요. 성경이 얘기하는 자유함은 그겁니다. 아, 내가 감옥에서 나왔으니까 자유다. 이게 아니에요. 감옥에서 나왔든 감옥에 있든 죄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그 자유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그 심정을 알고 좀 살자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도는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기도다 하는 얘기예요. 이거 주옵소서 저거 주옵소서 이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나 필요한 거 아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응? 사랑합니다. 사랑하시는 분이 나의 삶을 이상하게 만드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상한 대로 이끄시겠습니까? 뭔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깊은 뜻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것이 아닙니까? 고백 좀 해야 돼요. 고백 좀 해야 돼요. 부모 자식 간의 고백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늘 아버지께도 고백을 해야 된다는 그게 기도입니다. 급한 일 있을 때도 우리가 기도하지만 평소에 내가 그걸 참 평소에 못해봐서 그러고 주님 곁에 가지 마시고 주님께 뜨거운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전에 같이 한번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삶의 어려움들이 올 때 그 어려움들이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는지 걱정, 염려, 근심, 고통의 문제가 올 때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는지 우리 주님을 못 보게 합니다. 말씀을 손에서 놓고 가게 만듭니다. 기도도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아주 오늘 그냥 결심하고 결단하겠사오니 주님을 기억하고 사랑의 주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